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입니다. 33번의 종소리. 이 종소리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어느 친구가 제게 선물을 줬어요. 팔절지 종이에 1년이 다 들어가는 달력을 만들어줬는데요.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을 받는 순간 아득해지더라고요. 그 1년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요. 이렇게 간단히 종이 한 장 안에 다 들어가는 1년이라는 시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저 이 팔절지 60장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종이 한 장의 무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온 어깨와 온 마음을 다 누를 수도 있는 새로운 1년이 다가왔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얘기했죠. 시간은 가장 위대한 개혁자라고요. 새로운 시간을 맞은 만큼 또 달라지고 싶은, 더 나아지고 싶은 생활에 휘몰아치는 개혁의 바람, 우리 한번 일으켜보죠. 자, 새 수첩을 펴고요. 마음까지 뿌듯해지는 조금 새 계획들 적어보시죠. 1995년입니다. 1995년 FM 영화 음악 첫 곡은 아주 제목이 좋죠. 걸어서 하늘까지 우리 영화 중에서 몰세의 테마로 띄워드렸습니다. 대구 수성구 수성상가의 박혁 씨가 연화장에다가 고춧가루를 잔뜩 동봉해 주셨는데요. 1995년은 그렇게 맵게 아주 고추처럼 매우면서도 좀 강하게 살라는 의미로 알고 아주 반갑게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FM 영화음악 오늘부터 10년 특집 보내드립니다. 한국 영화 베스트 12 이렇게 4일간 보내드리겠는데요. 참 올해로 영화 100주년을 맞아서 영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전부터 영화에 대한 관심은 점점 많아졌지만 특히 이 100이라는 숫자에 모아지는 그 마음은 어떻게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화 역사 100년을 되짚어보는 그런 기획들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참 그런데 그 속에서 한국 영화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세계 영화사 속에 남을 만한 한국 영화가 과연 있는지, 없다면 적어도 한국 영화사만이라도 우리 한번 돌아보자, 그런 마음에서 FM 영화 음악이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 자료가 없는 관계로 선정 대상을 전후 영화, 그러니까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의 영화로 한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영화평론가 11분 그리고 FM 영화음악이 각각 12편씩 1위부터 12위까지 뽑아서 1위 12점, 2위 11점 이렇게 점수를 역산해서 매긴 뒤에 총점을 가지고 등위를 매겼어요. 영화평론가로는 김종원 씨, 조희문 씨, 이정아 씨, 유진아 씨, 이효인 씨, 김소영 씨, 강한섭 씨, 정성일 씨, 서인숙 씨, 정용탁 씨, 그리고 정재영 씨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오늘부터 4일간 보내드릴 이 특집, 그 등이 역시 어떤 객관화된 자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시도가 없었던 만큼 한 번쯤은 이런 한국 영화사를 되짚어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영화평론가 유진아 씨가 함께해 주시겠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 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서서출판 고려원. Now I'm drowning in the flood. Always. 항상 그대 곁에서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될 음악이 있습니다. 본조비의 새 노래 Always. 그들의 최신 앨범을 만나세요. Hologram. 누가 초콜릿 시리얼 새로운 기쁨이 씹힌다. 초코바 기쁨 하나. 너는 나의 새로운 기쁨. 내가 원하는 건 기쁨 하나.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크 브라우.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크 브라우.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 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더욱 맛있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서울 그리고 트라이앵글. 어느 날 메마른 한 남자의 가슴에 두 여자가 다가왔다. 우리들 젊은 날의 가슴절인 비망록. 박상우 장편 소설 서울 그리고 트라이앵글. 도서출판 해냄.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으이그치.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극해 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장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처음 만났지만 그 남자의 향기라면 유혹받고 싶었다. 신선한 향기 맥스웰 블루펜. 누구야 저 남자? 새로 왔어요. 신선한데? 맥스웰 블루웻. 94년 한 해 동안 저희 현대자동차를 아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자동차는 새해에도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M 영화음악 새해 첫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년 특집 한국 영화 베스트 12 오늘부터 사흘간 보내드리죠. 먼저 12위부터 여러분께 발표드릴게요. 영화평론가 11분 그리고 FM 영화음악이 소리 모아서 뽑은 영화들 중에서 12위는 92년도 영화 박종원 감독, 홍경인 어린이 그리고 최민식 씨가 주연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조이문 씨를 비롯한 세 분이 이 영화를 꼽아주셨고요. 베스트 12 중에서 조이문 씨를 비롯해서 이 세 분은 이 영화에 32점을 줬습니다. 빈도수로 따진다면 12분의 3이고요. 자, 오늘 평론가로서는 유진아 씨가 나오셨는데요. 먼저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첫날부터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제가 대접을 잘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얘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요. 먼저 이 영화의 줄거리만 잠시 말씀 주시죠. 사실 이건 그 이문열의 그 소설이고 꽤 많이 팔려나가고 이 영화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봐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죠? 그냥 중심 네. 주제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그 한 서울에 있던 어린이라고 말해야 되나 국민학생이 시골로 전학을 가요. 주인공이 이제 병태죠. 근데 거기는 엄석대라는 좀 나이도 더 들고 그런 그 일종의 깡패입니다. 깡패인데 자기의 완력과 어떤 그리고 머리도 꽤 있어요. 공부하는 머리는 없지만 그래갖고 아이들을 그 권모술수를 부려갖고 완전히 지배를 하죠. 그래서 항상 우등생이고 왜냐하면 뭐 산수자라는 애가 얘 이름을 넣어서 답안지를 써주고 자기는 빵점 맞고 어떤 이런 식으로 하고 항상 반장 노릇을 하고 네.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한 그 모범생으로서 보여지고 뒤에서는 학생들한테 완전히 굴림하는 깡패 제왕이고 그 안에서 그 병태가 처음에는 얘의 어떤 그 비리를 고발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못하고 굴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골 국민학교의 한 반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결국 이게 나중에 이제 커서 옛날을 추억하는 현상으로 이제 추억하는 것으로 보여주면서 이게 결국 우리가 사는 어떤 한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란 것에 있어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요 잠시 한윤경 리포터가 만나본 박종원 감독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 영화에 얽힌 이야기들 듣고 난 후에 유진아 씨와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밤에 하더니 저녁 때 요번에 이상문화상 받은 작품 그거 좀 읽어보라고 되게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얘기니까 읽었죠. 읽고 또 한번 읽었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야 이거 처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 참 재밌다. 이걸 영화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야말로 단어 그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모인 사회라면 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또한 2년 반 후에 만들게 됐죠. 이제 아이들이 많이 나오죠. 그 반 아이들이 모두 47명인데 그중에 4명만 빼놓고는 다 처음 한 애들이에요. 엄석 때도 처음이었고 나머지 애들도 다 연기 학원 조금씩 다니고 뭐 이런 엑스트라나 하고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한 3개월에 걸쳐서 골랐어요. 좀 촌스러운 애들로 요새 애들 다 CF에 나오는 애들처럼 다 예쁘기만 한데 그래서 아주 그 옛날 냄새가 나는 그런 애들로 골라서 걔네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생각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백지기 때문에 거기다 내가 글씨 하나하나를 잘만 써주면 바로바로 입력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은 나이 차이가 크게는 한 5살까지 차이 나는데 근데 걔네들은 금세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 촬영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기차 씬 있죠. 그 담력 겨루기 하는 거. 그때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 배우아이가 넘어져가지고 기차는 저기서 50km 달렸어요. 50km 달리는데 그럼요. 거기서 뛴 거예요. 뛴 건데 아니죠. 예. 그 이제 카메라로 보면 스턴트맨은 카트를 나누질 않아서 한 카트를 길게 갔기 때문에 숙일 수가 없는 장면인데 뛰다가 넘어진 거예요. 내가 그때 기관차에 타고 있었는데 기관차가 빨리 안 달리려고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우리 쟤네들 금세 없어질 거다 거짓말 좀 시켰죠. 근데 애들이 안 없어지니까 깜짝 놀랐는데 거기다 또 가다 넘어지니까 브레이크도 제대로 못 잡고 진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나도 일어나서 이랬어요. 근데 싹 일어나서 그냥 오피시 스치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이들 고생 많이 했어요. 눈 치우느라고 고생. 왜냐면 눈이 올 때 와야 되는데 쓸데없이 오면 또 눈을 녹여야 되고 치워야 되고 노동을 많이 했죠. 감독님 어른 시절에는 어느 쪽에 속하셨어요? 반장을 하는 입장이셨어요? 아니면 책임이셨어요? 엄석대과인데 또 한병태 기질도 조금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명을 다 담고 계셨겠지만 네. 그러면 좀 힘이 빼셨나 봐요. 쌈 많이 했죠. 현경인을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경인이도 처음에 오디션을 한번 했어요. 근데 연기도 잘 못하고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애를 엄석대로 하기로 했었어요. 연기를 못했어요? 네, 못했어요. 많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랬는데 단순히 오디션 현장에서는 그랬었다고요. 근데 걔 이미지가 자꾸 머리에 떠올라서 촬영 며칠 전에 갑자기 바꾼 거예요. 경인이는 아주 귀여워요. 그리고 난 배우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선과 악을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 얼굴에서. 앞으로 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작년 여름에 영원한 제국이라고 이나 씨가 쓴 책을 읽고 이거 재밌겠다. 또 재밌겠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근데 여건이 어렵죠. 사극에다가 또 하루에 벌어진 일이고 개봉은 구정 때 할 거고. 네, 자, 이 박종원 감독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유진아 씨가 생각하시기에 이 그 많은 한국 영화 중에서 12편을 뽑았는데 그중에서 12위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화, 비교적 최근 영화 아닙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꼽힌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물론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좋게 본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사실 저는 우선 이 베스트 12 아까 뽑으면서 이게 뭐 객관적인 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이 우리가 최근에 본 몇 편의 괜찮은 영화들은 너무 좋은 영화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옛날 영화들은 그렇게 자주 보지도 않았고 못 본 영화도 맞아요. 많고 그래서 최근의 기억들 예, 뭐 그런 저는 사실 90년대 이후 영화는 굉장히 뽑는데 자제를 했어요. 그래서 뭐 네. 저는 사실 이걸 안 넣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네. 적어도 이런 뭐 한국 영화 50년 정도를 우리가 볼 때 뭔가 좀 시간적 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10년 전 영화는 돼야지 그 영화가 정말 그때 상황에서는 어떤 최선의 영화들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든지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좋게 봤고 또 이 영화가 나온 그 1, 2년을 전후해서 한국의 영화제뿐만 아니라 뭐 해외 영화제도 많이 초청되고 여러 가지 상을 굉장히 그렇죠. 많이 받았어요. 온갖 네. 영화제 다 초청을 받고 그러니까 그만큼 서양인들도 이거를 아주 그 높이 평가하는 예예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다는 네. 이야기죠. 아까 제가 뭐 이야기 소개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영화가 흥미있는 게 우리가 뭐 서양 영화는 좀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그런 유형이 있어요. 주인공이 국민학교 꼬마들이면 국민학교 영화. 중학생은 네. 중학생 영화 뭐 맞아요.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영화는 오히려 이건 국민학생이 봐야 될 영화가 아니라 어른이 봐야 될 영화다. 네. 그건 이제 일단 이문열의 작품도 그런 식으로 갔지만 그런 느낌을 그대로 그 박종원 감독이 상당히 성실하게 연출을 했어요. 문제는 좀 저는 박종원 감독이 좀 더 자기의 창조적인 해석이 있었으면은 왜냐하면 좀 너무나 시시하잖아요. 결말이 좀 낙심스럽다고요. 그게 현실인지는 모르지만 네. 문학작품보다 더 어떤 더 확실한 자기 시각과 어떤 감독으로서의 더 젊은 사람이고 이문열보다 다른 어떤 사회 배경과 이데올로기를 가졌을 거고 그런 것들이 드러났으면 더 개성 있고 좀 더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도 일단 제가 이 작품은 그 국민학교 가 나오면서도 전 어른이 볼 수 있고 네. 또 굉장히 그 박종원 감독의 연출 스타일을 보면 아주 그 성실하고 치밀하면서도 굉장히 이게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해서 웃기겠다라든가 이래서 일부러 재밌는 걸 하는 그런 게 자기적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없다는 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는 거죠. 아주 그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이 노는 것을 그대로 그냥 카메라가 끌고 들어가서 그 어린이들 속에서 어떤 감정을 끌어내는 거 이것도 연출의 몫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 영화들이 한국의 어른뿐만 아니라 외국의 그 영화 전문가 어른들도 야 저런 건 참 정말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공감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자 여기서 참고로 이 영화를 1위로 뽑아준 영화평론가가 조희문 씨인데요. 그 조희문 씨가 한국 영화 12로 12편을 뽑은 걸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1위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뽑았고요. 2위 서편제, 3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4위 개그맨, 5위 씨바지, 그리고 6위는 길소뜸이고요. 7위 영자의 전성시대, 8위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9위가 오발탄이네요. 10위 마부, 11위 칠수와 만수, 그리고 12위로 오목배미의 사랑을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12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테마 한번 들어보죠. 송병준 씨의 음악입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테마 들어봤습니다. FM 영화 음악 신년 특집 한국 영화 베스트 12. 이제 그 다음 순위 알아보죠. 11위인데요. 사실 이 11위는 12위를 차지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점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빈도수에 앞섰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영화 평론가들이 이 영화를 12위 안에 뽑아주신 셈이죠. 어떤 영화냐 하면요. 임권택 감독, 신성희 씨, 김지민 씨가 주연한 길소뜸입니다. 조희문 씨, 유진아 씨, 김소영 씨, 그리고 정성일 씨가 이 영화를 꼽아주셨는데요. 총점이 32점입니다. 다섯 분이, 이분들을 비롯한 그러니까 다섯 분이 이 영화를 꼽아주셨고요. 자, 유진아 씨, 길소뜸을 유진아 씨도 2위로 뽑아주셨는데요. 2위였어요? 네. 그렇게 저도 기억을 못하고 사실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순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뭐 길소뜸이 1위 해도 되고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1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더 시간의 거리를 두고 했으면 좋겠고 뭐 오발탄이 1위 할 수도 있고 뭐 달마가가 이럴 수도 있는 건데 한국 영화사에 네. 있어서 의미 있는 영화 아주 중요한 영화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이 영화에서 그 임 감독이 다룬 거는 길소뜸은 이제 마을 이름이에요. 뭐 이게 네. 소라에 관한 얘기인지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뭐 아무튼 그 길소뜸이라는 한 그 이렇게 우리가 분단 때문에 북쪽에 넘어간 마을의 이름이죠. 거기서 예전에 그 같이 살았던 뭐 형제 자매처럼 살면서 온누이였다가 그러니까 진짜 온누이는 아니고 온누이간이었다가 사랑하는데 결혼 때문에 헤어진 그 김지미와 신성일이 다시 상봉하고 33년 만에 그래서 아들을 한소룡이 연기하고 있죠. 찾게 되는데 너무나 그 사회 신분 그러니까 그게 뭐 말하자면 재산 차이예요. 제가 네. 보기에 뭐 명예도 아니고 재산이 있고 없음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 서로 인정을 못한다는 게 네. 비극적인 건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로 이 영화의 모델이 된 것은 KBS 텔레비전에서 그 83년 여름에 그렇죠. 그 이상가족 찾기를 했고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저는 사실 이북에서 온 사람이에요. 저는 네. 아니지만 저도 그 이상가족 2세인데 저는 유난히 좀 공감을 했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그냥 남이 몇십 년 만에 만나는 보고 울었단 말이에요. 그냥 펑펑 울었죠. 그렇죠. 네. 뭐 웬만한 멜로드라마 네. 저리 가라야죠. 네. 어떤 그 굉장히 우리 민족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예를 들어 이래요. 우리가 독일이 지금은 통일했지만 30년 동안 못 본 가족은 없어요. 거기는 네. 다 그 분단이 돼서도 편지가 오고 여행이 됐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정말 우리만 지금 분단 국가라는 이유 이전에 이게 너무 한국의 특수 상황이고 이거는 또 분단을 했는데 같은 쪽에 있으면서 못 본 거 아니에요? 이 어떤 굉장히 우리가 그만큼 살기에 급급해서 우리가 뭐 고향 좋아하고 가족 굉장히 찾는 민족 같지만 엄청난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소재나 주제나 아주 드라마틱하고 비극적인 것을 다루고 있잖아요. 비극적이라기보다 저는 비극적인 네. 면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엄청난 현실의식. 우리가 네. 사실은 뭐 지금도 명절이나 신정구정대 뭐 다 고향 같은 날이지만 과연 한국인에게 있어서 고향을 찾고 자기의 가족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낭만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주 너무나 그 현실 인식이라는 게 네. 정말 그 뒷머리를 탁 얻어맞는 듯한 그 놀라운 어떤 그 주제를 보는 시각이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이 영화의 그 기법 같은 측면에서 상당히 다큐멘터리적인 거랑 아주 그 서정적인 과거 해상 네. 이런 것들도 그 임 감독과 그 정일성 촬영 기사가 아주 컨비로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촬영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아주 주제 소재 자체가 아주 현실을 냉철하게 뚫어보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사실적인 그 수법으로 이 영화를 끌어가고 있으면서도 서정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점, 또 촬영상의 뛰어난 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영화가 이 순위 안에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외국 영화제는 많이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36회 그 베를린 영화제 본선 진출작이고 또 시카고에서 뭐 게츠 세계 영화상이라고 굉장히 어떤 그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룬 영화라서 평가받고 오히려 외국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물론 그렇다고 우리 평론가들은 굉장히 좋아했으니까 여기도 올랐는데요. 제 생각에 이 영화를 만들던 시기랑 뭐 시바지랑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 영화는 이렇게 흥행에 성공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흥행에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 아예. 아, 그 자체가. 예. 그리고 어떻게 묘하게 다른 영화들이랑 얽히면서 정말 뭐, 이 영화가 이렇게 뭐 흥행성 있고 재밌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치열한 현실 인식을 시키는 영화를 안 좋아해요. 네. 사실은. 그런 영화들은 그렇게 크게 성공한 예가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길소뜸이 그 흥행 지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뭐 하나. 놀라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 오히려 이거는 아마 더 시간이 지나고 오히려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되고 이런 후에도 계속 굉장히 중요한 한국 영화가 항상 한국 영화 현실을 깊이 인식했다는 거에 대표적인 영화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네.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비디오로도 나와 있죠.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음악 들어볼까요? 길소뜸을 만든 임권택 감독의 최근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태백산맥 중에서 산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금 연주입니다. 똑같은 분단 상황에서 빚어지는 얘기지만 길소뜸과는 좀 다르게 이 영화를 연출을 했죠. 임권택 감독이 최근 영화 태백산맥 중에서 대금 연주로 산맥 들어봤습니다. 자, 유진아 씨, 길소뜸에서요. 좀 전에 말씀 못하신 거 있다고 하셨죠? 예, 예. 아니 뭐 방송이니까 뭐든지 짧게 얘기할 것 같은 시간 놓쳤는데요. 네. 이 김지미 신성일 주연이고 또 한소령도 조역이죠. 중요한 조역인데 여기서 네. 바로 이 둘의 그 둘이 사이에 애가 하나 있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그걸 이상가족 찾기모 통해서 찾는데 그게 이제 한소령이 연기를 네. 합니다. 한소령 씨 굉장히 오랜만에 이게 나온 건데요. 이 셋 다 그 이미 뭐 70년대 뭐 그 이전에 아주 그 뭐 한소령 씨는 좀 그 후지만 다 유명했던 네. 연기자고 그렇죠. 다 뭐 외모도 출중한 연기자들이죠. 근데 저는 이 임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최근엔 또 뭐 신인을 과감하게 써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 연기자를 선택해서 그 연기 지도에서 끌어내는 거 보면은 정말 그 감독이 바로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김지미 씨, 신성일 씨가 아주 그 정말 이런 연기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 예. 이런 연기자인데 예. 예를 들어 김지미 씨 최근에 그 뭐 명작기가 소냐 실패한 후 거의 못하시는데 자기가 제작한 영화에나 주연으로 나오지 아무도 김지미 씨 같은 사람이 주연이나 중요한 조연을 할 영화를 만들질 않아요. 신성일 씨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프로덕션이 있었을 때 주연으로나 뭐 나왔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그 정말 한국 영화 황금기의 최고의 스타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거는 물론 그 사람들을 쓸만 어떤 감독들의 그게 안 된다는 것도 있을 수 네. 있죠. 그런데 사실 서양 보면 젊은 감독들도 프랑스나 미국도 그 유명한 그 노장이나 중견 연기자들 상징적으로 쓰거든요. 그건 네. 자기가 그 나온 영화라는 전통의 토양에 대한 애정이자 존경의 표시인데 저는 우리 젊은 감독들도 뭐 임 감독 혼자 하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고 젊은 감독들이 뭐 새로운 연기자를 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텔레비전에 유명한 사람 쓰는데 너무나 그 바쁘게 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 숨어 있는 우리의 과거에 빛나는 스타들이 좀 새해는 한국 영화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줬으면 그런 바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그리스도뜸에서는 그 연기력을 끌어낸 것도 감독의 연출 솜씨다. 그렇죠. 그죠? 그런 말씀이시죠. 자, 그럼 이제 12로 넘어가 보죠. 12. 이 12는요. 61년도 신상욱 감독의 작품입니다. 김진규 씨, 최은희 씨가 주연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인데요. 김종원 씨, 이정아 씨, 그리고 유진아 씨, 정성희 씨를 비롯해서 다섯 분이 이 영화를 꼽아주셨어요. 12편 중에. 그래서 총 33점을 받았습니다. 자, 유진아 씨도 이 영화를 아주 높은 순위로 꼽아주셨는데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일단 원작 소설이 있죠? 그렇죠. 그 굉장히 우리가 한국의 그 단편 문학이 기가 막히다고 그러거든요. 네. 단편박이 너무 기가 막혀서 노벨상 못 받는다는 농담도 하는데 그건 장편 쪽으로 가야지 되거든요. 그렇죠. 단편이 아주 많아야 되거나 예를 들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산뜻하고 짧으면서 기가 막힌 것들이 지금 주효섭 선생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황순아의 소나기 이런 네네. 거란 말이에요. 또 메밀꽃 필 무렵. 뭐 이런 거는 아주 뭐 그거는 어느 말로만 잘 번역된다면 기가 막힌 것들인데 이제 이게 영화로 그 신상욱 감독이 옮긴 거죠. 각색은 이미재 씨가 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오키라는 그 어린 소녀가 나레이터예요. 그 소녀의 시선에서 영화를 찍었고 카메라의 시선이 그 소녀의 시선이고 실제로 또 이 소녀 목소리로 이 나레이션 계속 그 해설을 하는데 네. 전영선 씨가 연기했어요. 너무나 여기서 그 깜찍하고 기가 막힌 연기를 하고 있죠. 지금 뭐 굉장히 어른 뭐 저보다도 사실은 나이가 많은데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근데 오키가 할머니 과부 자기 어머니 할머니 과부예요. 근데 네. 그리고 어머니도 과부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최은희가 씨가 나오는데 아직은 젊지요. 어린 네. 딸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일 도와주는 사람인데 도금봉 씨가 아주 여기서 주책스러운 연기로 굉장히 그 감조 같은 역할을 하죠. 예, 아주 네. 웃음을 유발하는데. 그러니까 내 여자가 사는 거예요. 어린 네. 오키까지 하면. 근데 여기 일대 사건이 터지죠. 아버지의 옛날 친구였던 화가 아저씨. 아주 멋쟁이고 분위기 있고 어린이랑 잘 놀아주는 그 김진규 씨가 이제 네. 하숙을. 그러니까 사랑방에 손님이에요. 네. 바로 오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오키의 하나의 일기체 고백이에요. 이 아저씨를 좋아해서 우리 아버지가 됐으면. 그러는데 이게 어떤 지금 같으면 좀 뭐가 됐을지 모르는데 당시 60년대 어떤 그 여성이 한번 결혼해서 혼자 되면 끝까지 그 뭐 절개라건데 요새 와서는 그런 말 하는 것조차 이상한데요. 꼭 혼을 몸을 지켜야 된다. 남자는 뭐 혼자 사서는 안 되서니까 두 번 세 번 얼마든지 가도 되지만 여자만은 안 된다. 어떤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 이 남자가 너무나 점잖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최은희도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거를 절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 그 한국에서 소위 뭐 여성은 참는 거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 신상욱 감독의 이 뭐라 그럴까요? 작품의 형식 스타일이 아주 굉장히 정숙한 한국의 그 어떤 선비적인 네. 삶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또 이 가족의 어떤 모습 속에서 어린이의 어떤 그 모습 네. 이런 것들이 쉬우면서도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굉장히 정갈하고 단정하고 전 지금도 영화를 떠올리면요. 흑백 영상이거든요. 아주 그 단아한 수목화 그러면서 아. 굉장히 그 정감어린 그런 예. 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드라마 구조 자체도 탄탄하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이 틀이 그 형식이 아주 형식미가 뛰어나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티브가 있는데 제가 재미있는 예. 사건들을 예를 들면 이 최은희가 이 김진규 씨가 마음이 있는데 어린애가 오키가 맨날 그 아저씨 방에 애는 자유롭죠. 가서 네. 놀다가 아저씨는 계란 좋아한대 이래요. 그러면 그 계란 장수가 또 김희갑 씨예요. 이게 이 모든 요소가 이 연기자들도 다 좋은 네. 배역이고 이제 네. 그 집에서 일하는 도금봉 씨랑 결국은 나중에 결혼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김희갑 씨가 와서 너무 너스레떠면서 계란을 팔고 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그 계란 반찬을 그 손님방에 올리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애가 그냥 대충 지어낸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손님이 나갔을 때 그 사랑방에 가서 이 손님의 모자를 써본다든가 네. 그런 게 자기 감정의 토로의 전부예요. 그리고 또 혼자서 자기 방에서 피아노를 그러니까 오르간이죠. 예예. 풍금이라고 그런 거. 우리 풍금을 막 그 굉장히 너무 열정적으로 쳐서 어린이가 놀랄 정도로 우리 엄마가 왜 저러나 미쳤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정열을 토로하지 못하는 여인의 어떤 심리 네. 이런 것들이 그 절제 속에서도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로 어린이 네. 눈에 표현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밤에 드디어 이 손님이 나중에 떠나게 되는 게 펼쳐지면서 난 이 김진규 씨가 이제 좀 솔 같은 걸 먹고 갈증이 나서 한밤에 나서 이렇게 손을 한번 슬쩍 스치듯이 잡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무너지면 무너지는 건데 그게 이제 너무나 깨끗하게 싹 끝나버리는 거죠. 요즘 한국 영화, 뭐 서양 영화도 그렇지만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소위 신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영화 보고 이해 못 하겠는데요, 그럼? 그러니까 저도 구세대인가 이 영화를 보고 막 기가 막히다고 생각한 장면이 많았거든요. 정말 어떤 수묵화라든지 우리 옛날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영화였죠. 저도 예전에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자, 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곡을 듣기에는 조금 튀는 감이 있는데요. 장미빛 인생이 최근에 그 프랑스 조르주 사들 비평가상을 받았대요. 뭐 상당하죠. 예. 조르주 사들은 영화사가로서 아주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쵸. 있습니다. 그렇죠. 제인 캠피언 감독이니 뭐 에밀 쿨스트리자 감독도 전부 이 비평가상을 받았는데요. 자, 장미빛 인생 중에서 한번 김장훈 씨의 노래 들어보죠. 아침을 맞으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듣기 참 좋은 곡이었죠? 김장훈 씨가 부른 아침을 맞으러 영화 장밋빛 인생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신년 특집 FM 영화 음악이 마련한 한국 영화 베스트 12. 오늘 그 12위, 11위, 10위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잠시 11분의 영화 평론가가 뽑아주신 그 12편의 영화들 그 중에서 일단 정용탁 씨는 어떤 영화를 뽑아주셨는지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용탁 씨의 경우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하녀, 마부, 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또 장마, 유현목 감독의 장마, 만추, 김수용 감독의 갯마을, 그리고 길소뜸, 함영중 감독의 땡볕, 그리고 이병일 감독의 시집 가는 날, 이두용 감독의 피망, 그리고 배창호 감독의 깊고 푸른 밤을 꼽아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영화평론가 김소용 씨는 마음의 고향, 이 49년도 영화를 1위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58년도 영화인 지옥화를 2위로, 3위는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 4위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5위 마부, 6위 하녀, 7위 안개, 8위 좀 오늘 11위로 꼽혔죠. 길소뜸, 또 9위는 바보 선언, 10위 자유 부인, 그리고 11, 12위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만다라를 함께 뽑아주셨어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으로 9위를 차지한 영화 한번 살펴보죠. 9위를 차지한 영화는요, 안성기 씨, 전무성 씨, 그리고 방희 씨가 주연한 영화 만다라입니다. 자, 유진아 씨,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그 이 만다라는 81년 작품인데요. 네. 우리가 뭐 임권택 감독 연구를 계속 지고, 그래서 제일 많이 연구가 된 감독이에요. 한국이나 한국 바깥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임 감독님의 그 작품은 이렇게 기 같은 것도 일기 이게 뭐 나눠졌는데, 아무튼 이게 후반기에 거의 그 작가 의식을 갖춘 감독. 그러니까 영화를 스토리텔링 말하자면 어떤 이야기 중 경계가 아니라 주제 의식으로 만들기 시작한 계기가 됐고, 촬영도 굉장히 좋은 영화로서 중요한 작품이죠. 네, 이 유진아 씨도 이 영화를 5위로 꼽아주셨는데요. 이 만다라를 12위 안에 꼽은 영화평론가가 김종원 씨의 경우는 3위로, 또 이정아 씨는 4위로, 김소영 씨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1위로, 또 이효인 씨는 4위로 꼽아주셔서 총점 35점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다섯 분의 평론가가 꼽아주신 셈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소개해 주세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또 김성동 작가의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뭐 시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80년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문열 씨, 지금처럼 이문열 씨 되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의 데뷔작 같은 거가 나왔고, 그건 기독교에서 방황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불교의 네, 어떤 과연 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수도승이 출가를 해서 거기서 고행하고 이런 그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제 거기 안에서 고뇌하는 게 안성기가 맡은 법운역이고요. 네. 그 이제 법운과 어떤 대립돼서 존재하는 게 바로 전무성 씨가 맡은 지산인데, 거의 파괴승이나 같아요. 자기는 중이라 그러지만 남들은 중위로 알아주지 않을 정도로 항상 소주병 끼고 살고 아무 때나 고기 먹고 심지어 매춘굴까지도 드나드는 걸 떳떳하게 하고, 그리고 또 배낭 속에는 자살력을 항상 자살할 약을 놓고 다니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걸 보면 왜 우리 이렇게 불교의 고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현실 논리에는 안 맞지만 굉장히 뭔가 지혜를 탁 보여주는 것들이 있죠. 선문답 같은 거. 예, 어떤 예.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술술 나오고, 그래서 이 젊은 승 법운은 고뇌를 굉장히 당혹을 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그 불교의 어떤 승의 이미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 사람과 얘기를 하면 뭔가 해결되는 듯한 그런 것 때문에 둘이서 그 같이 이 고행의 길을 떠납니다. 결국은 그 세속 생활을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지사는 죽게 되죠. 완전히 그 합장한 자세로 동사를 합니다, 겨울에. 그래서 이 영화는 또 겨울 장면에서 겨울에서 계속 눈길을 걷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걸 통해서 법은 어떤 깨달음을 나름대로 얻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는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스스로 그걸 보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과연 어떤 것이 본질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이런 영화는 과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뭐 그런 말이 너무 상투적으로 들리지만 이 영화를 보면 정말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끔 굉장히 그 정제된 영화 언어를 또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만다라는 뭐 소설도 베스트셀러였지만 이 영화도 꽤 흥행이 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잘 됐고 아마 이 영화도 굉장히 해외 영화제에 많이 나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만다라 때문에 임 감독님이 또 해외 영화계에서 어떤 중요한 감독으로 부상하는데요. 이 영화는 보면 뭐 이야기 자체도 그렇지만 특히 그 정일성 촬영 감독이 제 기억에 의하면 요거 를 아예 거의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찍은 그렇죠. 게 암 때문에 뭐 죽을 네. 뻔했다. 그래서 굉장한 수술하고 내가 만약에 다시 산다면 내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그 영화 촬영에 대한 게 왜 사람이 죽음을 한 번 겪으면 굉장한 어떤 예. 거에 도달하는 게 있죠. 정신적으로. 그런 와중에 앉은 암과 싸우면서 했던가 그 암을 계기로 굉장히 정일성 감독의 그 촬영도 한 차원 뛰어난 어떤 경지에서 이르렀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주로 겨울 산사에서 어떤 눈이 녹아내리는 거, 그리고 불교에서 그 수행하면서 불자들이 말하지 않는 동안 어떤 이렇게 정말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거, 바람 소리 하나도 잡아내는 그런 미세한 촬영 이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여기서부터 사실 우리가 서편제의 그 카메라는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고정된 카메라에서 롱셔트로 길게 찍는 거. 그래서 굉장히 그 임 감독님 영화가 스토리텔링적인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주제와 이 영상으로서 뭔가를 주제를 전달하는 그런 면에서 완전히 이게 중요한 계기가 된 영화죠. 그러니까 임 감독의 영화 문법이 거의 여기서부터 자리 잡혀 갔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의 영화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좋을 겁니다. 어느 정도 예.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감독이 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죠. 예, 그러니까 내용과 영상, 그러니까 주제와 형식이 아주 교묘하게 조화되기 시작한 영화의 만다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이 만다라까지 9위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은 마쳐야 될 것 같네요. 12위부터 9위까지 유진아 씨와 함께 이 시간 해봤는데요. 12위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고요. 11위가 길소뜸, 12위가 사랑방송인가 어머니, 그리고 9위는 만다라였습니다. 자, 오늘 한국영화 베스트 12, 이 첫 시간을 함께해 주신 유진아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FM 영화음악이 마련한 특집 첫 시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게 객관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평론가들,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여러 평론가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가 어렵게 마련한 자리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저희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한국 영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 11분의 영화 평론가 중에서 가장 선배이신 김종원 씨는 그럼 어떤 영화들을 꼽았는지 한번 발표해 드릴게요. 1위로 오발탄, 2위로 만추, 3위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만다라입니다. 4위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5위 하녀, 6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7위 피아골, 8위는 서편제, 9위가 갯마을이고요. 10위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11위 바보선언, 그리고 12위로 자유만세를 꼽아주셨네요. 내일은요, 8위부터 거꾸로 올라가겠고요. 내일 저희와 함께 하실 영화평론가는 조희문 씨입니다. 내일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지난 여름, 94년 여름에 개봉돼서 흥행에 뭐 그런대로 성공하긴 했지만 작품성은 그다지 평가받지 못한 작품이죠. 자, 그래도 우리 영화사에 있어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호 중에서 천년사랑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작년에 계속 전경준 학생 이 곡 신청해 주셨죠. 천년사랑 들으면서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